빨간 말 궁금해 하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마코네 캔디샵 찾아봐 베이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 말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짜릿한 이 느낌 날 춤을 추게 해 지금 이 순간 Touch my body 우린 조금씩 빠르게